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송이, 예진이, 또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같이 찬양이, 우리 일부 예배 찬양이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무슨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해요. 그래서 9시 예배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또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대 성가대에게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을 선포를 하고 막 이렇게 원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더위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말은 구원을 선포했는데 이제 저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그거 보고자 이제 성 산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날 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무너무 뜨거운데 마침 어떤 식물이, 덩쿨 열매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가서 구름이 이렇게 쫙 낀 거예요. 아마 바람도 좀 살짝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다가 작은 벌레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식물을 밑에서 뿌리 부분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삽시간에 이 식물이 확 말라 죽어버리면서 햇빛이 쫙 비치니까 요나가 막,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걸 죽여주십시오. 막 불평을 막 해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주중에 갑자기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살 것 같다, 막 행복하다, 막 하다가도 조금만 더 더위가 있으면, 막 더우면 하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사람의 변덕이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더울 때 작은 바람 한마디 불면, 작은 바람 한마디가 불어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바람 속에 함께 세워져서 우리 영혼이 살고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으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성령의 바람을 맞으십시다. 세상의 바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너무 세면 안 좋아해요. 선풍기 바람도 밤에 너무 세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 나갔다가 바람 맞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이 세상의 만남을 아주 유형별로 잘 몇 가지를 요약해서 시로 잘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시인이 노래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저도 손수건을 늘 들고 다닙니다만,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서로를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만남이야말로 그 가치, 그 아름다움이 그 만남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이 만남의 은총, 이 만남의 복을 다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일평생 폭행자요 살인자요 핍박자로 살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사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님도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야 하고 또 자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자식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도 잘 만나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잘 만나야 해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뒤에서 운전자도 잘 만나야 돼요. 요즘 운전자 잘못 만나면 갑자기 와서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변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길 가는 행인 잘못 만나니까 테러의 대상이 되잖아요. 강원도에 가서 잘 여행하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운전해서 잘 돌아오다가 아무런 관계없는 운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신비요 은혜라고 저는 믿는데요, 늘 그렇게 믿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만남의 그레이스,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만남과 관계가 점점 이제 허물어져 간다,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돼 간다 하는 외침들이 많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관계 부분, 사회적 관계라는 부분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줬는데 한국 사회가 0.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 사회적 관계 가운데 우리 사회적 건강도가 0.2점이다. 그럼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이 조사를 할 때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를 서로를 지지해주는 정도를 의미를 해요. 서로서로가 만나고 관계할 때 얼마나 서로를 지지해주는가 하는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점 만점에 0.2점. 쉽게 말하면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물었는데 약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는 나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사막화되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든 회사든 학교든 모든 곳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심지어는 함께 믿노라,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들이 많이 단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고, 삶의 온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다 보니까 온기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생명에 잇대어진 그 기운이 자꾸 쇠약해지다 보니까 내 영적인 깊고 깊은 곳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점점 더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네프라고 하는 분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만 통과 의례라는 말을 이분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분이 인생을 가만히 지켜 연구해 보다가, 가만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지나서, 그 통과 의례를 지나서 인생길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과정이 통과의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통과의례를 거쳐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통과의례를 거쳐서 한번 뒤집기를 하고 이렇게 기어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과정 속에 있는 한번 변화의 과정을 통과의례라는 말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 통과 모든 인생의 통과 의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이 통과 의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옛날 모습을 버려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던 자기의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하나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옛날 내가 홀로 지낼 때의 습관과 모습을 버려야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옛날 혼자 살던 그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나의 모습으로 단절을 해야 하는데 그 단절을 못하고 여전히 혼자 살았을 때 그 독불 장군과 같은 모습을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가져가니까 통과 의례를 잘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속에 여전히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이제는 어린 새끼가 되어서 날개 힘을 얻고 이제 새처럼 자라갈 수 있는데 여전히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알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과 의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던져야 하는 아픔이 있고 과거와 단절해야 하는 하나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감내해내야 하는 아픔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를 못한다. 그 통과 의례를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 20대, 30대 젊은 세대들 가리켜서 유토리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이 풍요의 세대입니다. 풍요의 세대. 이 풍요롭게 이제 한 자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던져졌는데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풍요의 세대 한 자녀로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늘 부모의 무한 사랑과 무한 관심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자라나서 더 이상 자기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세대, 유토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세 명 중에 세 사람의 청년이 만약에 회사를 입사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회사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적응력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적들로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일본 사회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장애인들을 다 자기의 적으로 알고 사람들의 생명을 찔러서 해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와 만남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는 감당해낼 수 없는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 그런 현상이 사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20, 30대 일본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회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가서 학원에서 어떤 강좌를 듣는 거 하니 혼나는 법을 참는 세미나 뭐 이런 세미나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유수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이제는 20대, 30대 때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 청년들이 혼나는 법을 참는 세미나, 인상 쓰지 않고 끝까지 참는 법 이런 것들을 비싼 돈 주면서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강의 그 강좌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유토리 세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흔들리는 변화의 통과 의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흔들리는 내가 삶 가운데에서 나를 집어 흔들으셔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통과 의례를 영적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집회를 이렇게 뭐 어릴 때 참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 뭐 방언도 나타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동의 은사가 있었어요. 진동의 은사 막 이렇게 뭐 떠는 분들이 있어요. 떠는 분들 보면 아주 신기하죠. 막 떨 때 그 사람에게 진동이 온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막 몸에 떨림이 와서, 야, 나도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나도 진동의 은사를 받았다.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못 떨린 거 온 것은 자기가 그 진동의 은혜가 임한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자기 진동의, 자기 떨림의 은혜입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과거의 단절을 한번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신앙의 경험은 여러분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내 과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보니까, 비추어보니까 내가 이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영적인 진동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그분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 BC 인생과 AD의 은혜로 우리는 진동 가운데 과거의 단절을 한 번의 경험을 가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과거와의 진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단절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가? 그렇게 흔들림의 경험을 한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삶 전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영적인 전도, 영적인 뒤집어짐, 영적인 삶의 새로움의 패턴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영적으로 전복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바라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피조물로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좀 조용한 카페에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런 시간 가지는 것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카페에 가서 읽었는데, 제가 조용한 곳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제 옆에 테이블이 이제 비어있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고 막 가는데,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시면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야, 아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목소리 중에도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너무 들으면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있구나. 제가 그걸 정말 느꼈어요. 어찌 이렇게 마음에 많은 이렇게 부담을 줄까,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제가 온종일 책 읽으면서 또 옆자리에 사람들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온종일 사람들 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아, 이 카페에 오면 남들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카페를 지나가는데 앉으면 시어머니 욕하고 친구 욕하고, 제가 앞으로 카페를 좀 자주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앉은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욕하고 또 목사도 욕하고, 이야, 욕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고, 나도 어딘가에서 욕을 얻어먹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방심할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이 와서 이렇게 욕을 하는지.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는 팀은 한 팀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야, 제가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살아야지. 이 적도 은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참는 것도 배우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 인생이 없어요. 다 헌 것이요, 문제가 많고 사실 다 죄 덩어리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뭐 가운을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고 목회자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저는 뭐 좀 별달라 보이는지 외적으로는 모르지만 또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 덩어리 아닙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그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세상적 냄새 맡으니까 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린내 난다, 뭐 좋은 냄새 난다, 향기 난다 이러지만 만약에 죄라고 하는 실체가, 죄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냄새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 수 있을까? 아마 죄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있다면 그 죄의 악취 때문에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대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생활할 때 누워서 기도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벽을 하고 앉은 채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팔공산 암자에서 수행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수행했던 제자들이 쓴 책에 의하면, 제가 일축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저기 산 아래에서, 저기 절에서 3,000배 해야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를 만나려면 3,0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도 좀 하고 좀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이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른 열반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승들이 입적하기 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는 노래를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깊고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봐야 한다, 뭐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만 저희가 뭐 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표현 자체만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생평 기광 남녀군, 내 평생에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미천 제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는구나. 그럼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불교에서 설명하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산이에요. 근데 내가 쌓은 이 제업이 이 수미산, 이 큰 산보다, 오늘 우리 표현을 하자면 뭐 에베레스트 산보다 넘치는 죄가 내가 쌓아왔구나, 그런 뜻이겠죠. 활염 아비 한만단, 활활 타는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나의 한이 만갈래로 갈라지는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마지막 입적하기 전에 이성철 대사께서 읊었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노래했던 노래였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첨 제업 과수미, 알 활염 아비 한만단. 이 죄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씨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끝에 다다라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종교의 길,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믿음의 길에서 내가 쌓아놓은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고 높아서 활염아비 한만단, 활활 타는 지옥불 가운데에서 나의 한이 만갈래로 갈라진다. 인간이 쌓고 있는, 인간의 한계 속에 놓여있는 죄가 어떠한 건지를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깊이 성찰하고 노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불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동안거를 하죠. 한거를 합니다. 그 가장 추울 때, 지금처럼 가장 더울 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정진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기간을 선포하고 다 금식하잖아요. 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친구들 중에 이슬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왔대요. 그럼 왜 그랬대? 이러면 아이들 기도하러 이슬람 찾아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일주일씩 안 보여요. 어디 갔냐 이러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찾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듯이 자기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노력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생을 자신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인생이 해결해낼 길이 없다. 제가 읽은 예 가운데 아주 적절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조오련 선수 아시잖아요. 옛날에 대한해협을 건너서 수영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영선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그분이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좀 근사한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양식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깊고 깊은 죄의 문제, 활염, 아비, 한, 만단의 문제, 이 활활 타는 지옥의 문제와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그분의 친구 대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인간 자체의 고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정말 한번 진동을 느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강력한 부딪힘이 와서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리는 근본이 흔들리는 내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된 이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석절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좀 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두 사람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논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 자신이요, 다른 한 사람은 좀 좋지 않은 친구, 또 한 사람은 좋은 친구인데 이 세 친구 가운데서 늘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겐 두 친구가 있다. 하나는 육체 사륵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친구 대신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육체라는 친구와 함께 버타며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삶의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21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페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귀 기울여서 카페 오는 사람들 다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귀에 들리는 것 절대 없습니다만, 이 범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대화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지금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범주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친구 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나무에는 배가 맺히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고 모든 열매를 따라서는 그 나무의 뿌리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저희들 안에 이런 열매가 가득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이든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 열매 저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석가모니 고타마, 우리 시타르타라 그러는 석가모니처럼 귀족의 왕족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뜻처럼 위대한 사업가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마굿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병원에 누워서 꼼짝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눈밖에 꿈뻑거릴 것이 없는 힘든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 그 누구든 그 모든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짧은 33년 인생 사시는 동안 십자가 지시점까지 차별 없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당대 최고의 석학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창녀와 세리를 만나기도 하시고 비천한 사람들 만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수필가로 살으셨던 김소훈 선생이 자기 친구 한 분을 이제 다시금 만주로 배웅하게 됐는데 그 만주로 돌아가는 친구가 청마 유치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제 역에 나와서 친구를 배웅하는데 그때 당시의 온도가 뭐 40도,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추위, 만주는 또 얼마나 더 춥습니까? 근데 먼 길 한겨울에 떠나는 친구의 외모를 보니까 외투 한 벌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고 뭐 따뜻하게 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 김소훈 선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투를 벗어서 주고 싶은데 자기 행색을 보니까 자기도 외투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벗어줄 옷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외투를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마침 품 안에 보니까 만년필 하나 꼽혀 있는 거예요. 이 만년필이 그냥 만년필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신 유품, 그런 기념품이에요. 근데 그 만년필을 뽑아서 친구에게 건네주는데 그분 마음속에, 김소훈 선생 마음속에 내가 외투를 벗어서 지금 친구에게 입혀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 뼈를 묻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갑머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를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사귐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열매를 맺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면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내가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한 친구이니까 그 이가 내게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롭게 부딪혀와서 내가 이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이 땅이 보기를 원하는, 이 땅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